너와 내가 약속한 행복한 미래 경쾌한 리듬에 감미로운 노래 너만 내 곁에 있으면 언제나 okay 네가 태어난 날 별이 불 때 365일 생일처럼 해줄게 first day 난 너의 내일 클로바 행운이고 싶어 아침 이슬 같은 싱그러움이고 싶어 난 너에게 어떤 얘기도 들어줄 것 같은 넓은 바다 포근함이고 싶다 널 만난 거 축복 하늘에게 감사 하늘에서 온 넌 예쁜 천사 난 너의 꿈속에 백마다 왕자 너만 사랑할게 너만 생각할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게 그대 나의 천사죠 You are everything my love 오직 그대 나의 전부니까요 나의 사랑 be my love I wanna be with you 영원토록 그대 는 나의 천사죠 My love 그림을 잡아달고 너와 나 fly 눈을 감고 try 이렇게 느껴봐 sky 지금 이 순간 너와 난 happy time 초콜릿보다 달콤한 우리들의 sweet time 바위보다 상큼한 넌 나의 girlfriend 심심하고 지루할 때 난 너의 best friend 항상 너의 곁에서 널 그리대 줄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할게 You mean everything to me, uh-huh. You're my life, my destiny.